위대한 서구 해방전쟁 승리 63돌째 즈음하여 이집트 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사이 26일부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다승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